제19차 평양 범철국제 상품 전람회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의 3대 경영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전람회에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도이칠란드, 러시아, 로마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캄보지아, 타이, 오스트랄리아,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쿠바, 중국 대북의 220여 개 회사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전자, 기계, 금속, 건재, 운수, 식료, 일용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전람회에 출품됩니다.